1, 2, 3, let's go. Baby, tell me, hey, I'm going crazy. Tell me what you want. 너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오늘따라 네 얼굴이 어두워 보여. 고민 있다면 내게 말해봐.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. 마치 날카로운 날이 선 것처럼 내 맘을 모두 베어버릴 것처럼. Turn the love away, the one that never 그랬냐고 내게 자처내는데. 왠지 낯설어 널 마주하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멍 때리는 너를 볼 때면 조금 더 깊게 빠르게 내게 다가가 수 있게.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거지 같은 광대 노래 그만할래. 자꾸 넌 꿍해 왜 그래. 불만 있으면 말해. 이러다가 내가 미쳐 죽기를 바래. 마치 처음 마주한 사람처럼 원래 몰랐던 그런 사이처럼. 넌 도대체 왜 나를 만나고 있냐고.